사랑 가게를 내 정말하네 참아 파우주 바자오다 참아 파우주 바자오다 아르리가 말 말해 그이 바자마야네 아르리가 말 말해 그이 바자마야네 Come on, come on.